그들은 하나같이 벤츠 같은 삐까뻔쩍한 고급차를 몹니다. 그들 중 여학생들은 하나같이 짧은 치마와 소매 없는 상의를 입고 밤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돌아다닙니다. 그들 중 남학생들도 하나같이 일본의 패션 잡지에서 톡 튀어나온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50달러를 쓰면서 50달러를 팁으로 내놓아서 고생하며 공부하는 다른 재미 유학생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얼마 전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본 일부 호화 유학생들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모들의 대부분이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였고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집에서 새는 게 남들한테 피해를 덜 줍니다. 호화 유학생들의 부모님들, 웬만하면 자식들 불러드리는 게 어떨까요? 공기처럼 당연하면서도 그렇게 소중한 친구 영순 씨와 같이 들으셨으니까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의 우선희 씨, 영화 크라잉게임 중에서 보이즈지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오,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너 순정만화 잡지 월간 실루엣하니? 실루엣? 초호화 순정 작가들의 만화와 국내의 연예 기사가 가득한 여성들만을 위한 잡지야. 어머, 여성들만을 위한 순정만화 잡지가 있었니? 그럼, 나 같은 감각파 여성을 위한 잡지 월간 실루엣이야. 매월 24일 서점에서 볼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실루엣 꼭 확인하라고. 도서출판 청조. 얘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수함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어, 그랬어? 알려줬지 뭐. 700-8788 그랬더니 내 사수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순정 700-8788. Trumpet, Marian Anderson singing the Lord's Prayer, the savage power of Jack Dempsey, and the quiet pride of Jesse Owens. Merle Haggard singing Hokey from Muskogee, Chet Atkins picking the guitar, Bing Crosby at Christmas time, and Charles Lindbergh crossing the Atlantic alone. A sharecropper's son, an immigrant boy, a hobo who rode on the rails, the magic guitar of an old country boy, a lone eagle who pioneered trails. Sandy Koufax staring down at a batter while Willie Mays chants his Say Hey. Maria Tallchief lighting in Swan Lake, while Fred Astaire dances on gossamer wings. Billy Graham bringing God to millions. Joma Salk bringing hope to the world. Mahalia Jackson closing her eyes in devotion. And Johnny Cash singing at the White House. What makes the world America ring with the sound that brightens the air? It's people, her people who have done their own thing, with blood, sweat, and tears, and a prayer. Willie Shoemaker, boot and swaps home, while Eddie Arcaro wins the Triple Crown on Citation. Arnie Palmer winning the Open, while Eddie Arnold is winning hearts. Tom Harmon threading the field for Michigan, while Bob Morrison plays his heart out for Troy. Kate Smith singing God Bless America, and Irving Berlin who wrote it. Then there are those unheralded whose dedication to our country is strong and true. The builders of America, those who make her factories hum, the loggers of her great forests, the men who labor deep in her mines, and the man who works with his hands, the farmer who toils from dawn to dusk, those who carry our bountiful yield to all the states of our Union, the railroaders, our merchant sailors, the airline pilots, and those modern knights of the road, the truck drivers. These and others like them have earned their right to walk proudly with the knowledge that their goals were achieved through honest toil and in the spirit of harmony found in the people working together in this great land. What makes the word America ring with the sound that brightens the air? It's people, her people, who have done their own thing, with blood, sweat, and tears, and a prayer. 미국 영화사의 한 획을 긋는 배우라고도 할 수 있죠. 존 웨인이 부른 톡송 The People이었습니다. 여기서 The People이라는 것은 미국을 자랑스럽게 만든 인물들을 말합니다. 루이 암스트롱, 권투선수 잭 댐시, 육상선수 제시 오웬스, 또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 기타 연주자 챗 애트킨스, 가수 빈 크로스비, 그리고 배우 프레드 아스테어. 노래는 미국 황금시대를 빛낸 이들의 업적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곡은 존 웨인이 1973년에 발표한 Why I Love Her, 내가 미국을 사랑하는 까닭, 이런 토크송 앨범에 수록된 것인데요. 이 앨범에서 그는 미국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미국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느냐고요. 그리고 노래를 통해서 자신이 대답하죠. 사람들입니다. 피와 눈물과 땀, 그리고 기도로서 자신의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것 같은 이런 노래를 존 웨인이 발표한 것은요. 그가 영화 속에서 보여준 이미지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존 웨인 하면 뭐니뭐니 해도 서부극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이 서부극은 미국인들에게 특별한 영화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가능케 한 개척정신, 이것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서부극을 통해서 국민적인 영웅의 이미지를 지닌 많은 주인공들이 탄생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배우가 바로 존 웨인이죠. Oh, bear me not on the lone prairie. These words came low and mournfully from the pallid lips. Stage Coach, 영마차의 주제가로 쓰인 민요, Bury Me Not on the Lone Prairie, 쓸쓸한 들판에 나를 묻지 말아주세요. 캣튼맨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서부극 하면은 우선은 카우보이들의 활약이 떠오르는 오락 영화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존 포드 감독과 존 웨인이 컴비로 이뤄서 탄생시킨 서부극은 미국의 자부심을 주제로 한 대하 드라마, 그러니까 서사적인 성격을 띈 영화들이었죠. 이 작품들은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을 넘어서서 국민적인 영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분수령이 바로 역마차고요. 존 포드는 이 영화에서 인디언이라는 절대악에 대한 정의의 상징으로 기병대를 묘사합니다. 미 백인 중산층을 겨냥한 서부극답게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인 설정인데요. 그래서 팀 홀트가 연기한 기병대 대위는 능름하고 아름답고 어떤 결점도 없습니다. 존 웨인이 분한 링고 역시 마찬가지고요. 탈옥병인 그는 개척시대 무법자의 대명사죠. 하지만 영화 속에서 그는 조금도 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의 편에 서는 의리의 사나이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요. 그가 역마차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등장하는 장면. 여기서 카메라는 갑자기 그의 얼굴로 다가가서는 이 인물을 클로즈업합니다. 건강하고 권위적인 존 웨인의 이미지가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존 웨인과 딘 마틴이 주연한 영화 리오 브라보의 주제곡 듣습니다. My Rifle, My Pony, and Me, 딘 마틴입니다. That's where I long to be with my three good companions, just my rifle, pony, and me. Gonna hang my sombrero on the limb of a tree. Coming home, sweetheart, darling, just my rifle, pony, and me. Just my rifle, my pony, and me. Whippoorwill in the willow sings a sweet melody. My rifle, pony, and me. No more cow to be roping. No more stray. Will I see round the bend? She'll be waiting for my rifle, pony. My rifle, my pony, and me. 딘 마틴은 뭐가 뚝뚝 흐르는 것 같은 그의 외모처럼 노래를 부르네요. My Rifle, My Pony and Me, 영화 리오 브라보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존 웨인은 1907년에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혼혈인 아버지, 그리고 순수 아일랜드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마리온 마이클 모리슨이고요. 고교 시절부터 애견 듀크를 데리고 다닌 탓에 아주 오랫동안 듀크 모리슨이란 애칭으로 불려지기도 했죠. 대학에서는 풋볼 선수로 이름을 날리다가 그 뒤에 존 포드의 소개로 영화사 소도구 담당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영화계와의 첫 인연이었죠. 그러던 중에 서핑을 하다가 어깨에 큰 부상을 입은 그는 풋볼을 단념하고 직업 영화 배우로 나서게 됩니다.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작품은 1930년도 서부 영화 빅 트레이딩이라는 영화인데요. 이때부터 존 웨인이라는 예명을 쓰게 되었죠. 이 작품은 그랑듀어라고 하는 와이드 스크린 방식으로 촬영됐다고 해요. 그런데 때마침 닥쳐온 대공황으로 영화관은 이 촬영 기법에 맞는 새로운 영사 시스템을 갖출 여유가 없었고요. 그래서 모처럼 영화 기술의 발전을 도모했던 이 영화 빅 트레일은 영화사 창고에서 썩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존 웨인 역시 인기 스타가 되는 데는 실패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대공황이 존 웨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수많은 실업자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영화관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자 이 손님들을 모두 감당하려는 욕심에 극장 측은 두 편 동시 상영이라는 새로운 흥행 시스템을 만들게 되죠.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제작된 영화의 과반수가 바로 서부극 형태의 작품이었으니 존 웨인도 그만큼 바빠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가 직접 제작, 감독한 영화 알라모의 주제가 됐죠. Green Leaves of Summer, Brothers 4입니다. 브라더스포의 노래는 영화 알라모의 주제가였습니다. 알라모, 이 영화는 1836년 멕시코 독재자 산타아나의 압정에 반란을 일으킨 독립의용군이 이 알라모 요새에 들어가서 벌인 13일간의 장렬한 싸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1960년 당시 12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갔는데요. 존 웨인이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에게 비친 그의 애국자적인 이미지와 공화당의 보수파를 지지하는 그의 정치성, 이것 때문이었죠. 서부극에서의 이미지로 국민적 영웅 대접을 받아온 존 웨인은 2차 세계대전 시절에 이미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개월간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미군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45년에는 반공 영화 동맹을 만들기도 했죠. 이런 활동에서 보여지듯이 존 웨인은 항상 보수적인 공화당의 친정부 노선을 지지하는 배우, 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것만은 피했다고 해요. 국민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초당파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그의 막강한 정치력을 입증하는 영화가 있죠. 그린베레. 이 중에서 듣습니다. 그린베레의 발라드입니다. Fighting soldiers from the sky, fearless men who jump and die, men who mean just what they say, the brave men of the Green Beret. Silver wings up on their chest, these are men, America's best. 100 men will test today, but only 3 win the Green Beret. Trained to live off nature's land, trained in combat hand to hand, men who fight by night and day, courage take from the Green Beret. Silver wings upon their chest, these are men, America's best. 100 men will test today, but only 3 win the Green Beret. Back at home, a young wife waits. Her Green Beret has met his fate. He has died for those oppressed, leaving her this last request. Put silver wings on my son's chest, make him one of America's best. He'll be a man they'll test one day, have him win the Green Beret. 영화 그린베레 중에서 그린베레의 발라드였습니다. 베트남전으로 미국의 국론이 매파와 비둘기파로 양분되었을 60년대 말 당시 존 웨인은 헐리우드에서도 소문난 매파 지지자였죠. 공산주의는 없어져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직접 제작, 감독, 주연한 영화가 바로 조금 전에 음악을 들은 그린베레입니다. 그린베레는 베트남전에서 활약한 미군 특수부대를 그렸는데요. 전투 장면을 찍기 위해서 당시 존슨 대통령을 존 웨인이 직접 움직여 군의 협력을 받아낸 것은 유명한 일화죠. 하버드 대학생들과 베트남전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을 때 탱크를 타고 캠퍼스에 나타났을 정도로 골수 반공주의자인 그의 정치 성향을 정부에서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 어떤 영화제보다도 보수적인 아카데미가 그에게 주연 나무상을 안겨준 것도 68년 이때의 일이었습니다. True Grit, 용기 있는 추적이라는 영화였죠. 그의 이미지가 그래서인지 우리가 흔히 아는 존 웨인의 영화도 대부분이 서부 영화거나 전쟁 영화인데요. 예를 들자면 영마차, 알라모, 붉은 강, 리오 브라보, 리오 그란데, 코만체로스, 서부 개척사 이런 서부 영화거나 아니면 그린벨의 사상 최대의 작전, 유황도의 모래 뭐 이 같은 전쟁 영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의 영화라고 한다면 아주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자신의 뿌리인 아일랜드를 무대로 했던 아일랜드의 연풍이라든지 아프리카를 무대로 한 동물영화 하타리 그리고 남태평양의 섬을 무대로 한 도노반의 산호초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요 음악 한번 듣고 얘기 계속하도록 하죠. 존 웨인이 주연을 한 하타리 중에서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 그리고 도노반의 산호초 중에서 진주 조개잡이 연이어 듣겠습니다. 참으로 드문 존 웨인의 비서부, 비전쟁 영화 중에서 두 곡 연달아 들었습니다. 하타리 중에서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 도노반의 산후초의 테마로 쓰인 진주 조개잡이였어요. 64년 폐암 수술을 받은 후에도 왕성한 활동력을 보였던 강철 같은 남자 존 웨인. 하지만 그 역시 계속해서 퍼지는 암세포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79년에 다시 위암 수술을 받은 그는 그해 4월 아카데미 시상식의 모습을 나타내서 팬들을 안심시키는가 했더니 6월 11일 72살의 나이로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리고 존 웨인 주간이었던 지난주 그의 묘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있다고 해요. 존 웨인은 강하고 자랑스런 남자였다. 20세기를 시작할 무렵에 태어나서 미국의 화려한 역사와 함께 자신의 삶을 꾸려왔던 존 웨인. 미국 백인들에게 있어서 그는 정말 강하고 자랑스런 남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존 웨인과 함께 그들의 자부심을 일깨워주었던 고전적인 서부극, 이것도 그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놨으니까요. 자, 미츠 밀러 악단의 She Wore a Yellow Ribbon, 영화 황색 리본 중에서 이 곡 들으면서 존 웨인의 얘기도 막을 내려야 될 것 같네요. She Wore a Yellow Ribbon입니다. She wore it for her lover who was far, far a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Oh, she wore it for her lover who was far, far a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Oh, she wore it for her lover who was far, far away. Around her knee, she wore a purple garter. She wore it in the springtime and in the month of May. Hey, hey, and if you asked her why the heck she wore it for her lover who was far, far a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Oh, she wore it for her lover who was far, far a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Oh, she wore it for her lover. Shotgun. He kept it in the springtime and in the month of May. Hey, hey, and if you ask him why the heck he kept it for a lover who was far, far a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Oh, he kept it for a lover who was far, far a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Oh, he kept it for her lover. Far, far away. And on the wall she keeps a marriage license. She keeps it in the springtime and in the month of May. Hey, hey, and if you ask her why the heck she keeps it for her lover who is far, far a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Oh, she keeps it for her lover who is far, far away. 영화 황색 리본 중에서 미츠 밀러 악단의 She Wore a Yellow Ribbon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독산 4동의 김경진 양. 슬픈 영화를 비만큼이나 좋아하고 슬픈 영화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음악을 들으면 영화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그 여주인공 트랄랄라의 슬픈 눈동자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A Love Idea의 변주입니다. 피날레의 장면이 나왔던 The Last Exit to Brooklyn, 인천 북구 효성동의 김미순 씨도 함께 들어주세요. 영화 Lily Was Here 중에서 Lily Was Here, 캔디 덜퍼의 색소폰 연주, 서울 전북 1위 이동주 학생, 그리고 서울 답심리 4동의 옆구리가 허전하다고 하신 승희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중3, 고3 수험생 여러분들, 날이 점점 더워지니까 힘드시죠? 오늘 마지막 곡은요, 시원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이 지금이 곡입니다. 힘내세요. 영화 라스트 앤 제로 중에서 맹글스의 헤이지 쉐이드 오브 윈터, 서울 관악구 봉천 11동 노미노 학생과도 함께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eah.